365일 366일 다시 365일 252일 이렇게 1348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지요. 퀴즈 노후 세월 Gmail kidskanowseol@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오프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와! 산타 할아버지 오늘 온다! 내가 이렇게 양말 주머니를 놓고 기다리면 산타 할아버지 꼭 오실 거야.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담당한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의 지우의 고모. 조카의 지우. 조카의 지우의 고모. 네, 좋아요. 찬미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공연장 앞 도로에서 카드를 주셨어요. 신용카드를. 네. 카드 회사에. 네. 카드를 주셨으니 내 전화번호를 그분한테 좀 알려달라고 전화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 전화를 끊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젊은 여성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잠깐 일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맡겨놓을 테니 추후에 찾아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이걸 맡기고 그냥 서울로 왔죠. 며칠이 지나 카카오톡으로 선물이 온 거예요. 카페 라떼 선물이 그분이 고맙다고 기분이 좋게 착한 일을 하셨으니 항상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봅니다. 아, 저는 녹음실 근처에서 카드를 주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카드사에. 주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버리세요. 세월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세월호 선체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죠. 뻘이 겨울이라서 얼어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좀 위험해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4.16 연대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4.16 가족협의회 있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법인을 안 만들어줘서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1년 넘게 있다 서울시에서 법인으로 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4.16 재단을 설립하려고 가족협의회의 가족들 120가정이 각 500만 원씩 출연금을 모집해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다고. 12월 16일에 노란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도 있었죠? 갔다 오셨어요, 혹시? 저희 녹음했잖아요. 12월 16일 날.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4.16 연대에서 회원들 송년회 한다고. 네, 12월 27일 수요일 7시에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경과. 가족협의회 4.16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현재 120가정이 각 500만원씩 4.16 재단 설립 출연금 약정을 모집하였습니다. 가족협의회 4.16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는 4.16 재단을 준비하며 제안자 19분을 모셔서 재단 설립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가족협의회 4.16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는 4.16 연대와 4.16 안산시민연대 전문가 활동가들의 기획 자문을 구해오며 2017년 11월 4일 4.16 재단 설립을 위한 공식 준비기구로서 4.16 재단 설립 추진단 발족을 준비하고 설립과 후원인을 모집하기 위해 추진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안산에서 네.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그 4.16 조례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고. 1차에서는 자한당이 반대해가지고 못했어요. 네. 근데 2차 본회의에서 수정을 가결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안산시 의원이 민주당이 10명, 자한당이 9명, 국민의당이 1명이래요. 민주당은 찬성 10명이 한 거고 자한당 9명은 반대를 한 거죠. 국민의당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조례 안에는 4.16 교육 추진과 관련된 거 혹은 기념일 제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또 진실규명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게 4.16 안전공원 설립인 것 그쵸. 같아요. ITC, ITC, ITC 제목 울면 안 돼. 지은이 꼴통 IT 아침부터 꼬마는 분주하다.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으려 오늘 하루만이라도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책도 크기별로 이쁘게 정리하고 책상도 반짝반짝 열심히 문지르고 며칠 전 싸운 친구도 찾아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한 포기도 부렸다. 야, 하루 반짝 착하다고 그동안 못된 짓 한 게 없으시냐? 큰 누이의 일갈에 심으로 꼬마는 엄마를 찾아 불안을 없애려 한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긴 한숨과 함께 괜찮다는 엄마의 달램은 꼬마의 걱정을 없애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꼬마의 불안은 며칠 전 누이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엄마 아빠의 다툼이 본인의 착하지 않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퍼진다. 허둥대고 피곤하고 엉망인 꼬마의 하루가 저물며 꼬마는 아쉬움으로 잠이 들지 못한다. 그리고 작은 한숨의 엄마는 또 다른 걱정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며 또 다른 뜻도 같은 듯 한 해가 간다. 늘 그렇듯 누가 뭐래도 꼬마에게 오늘은 행복한 성탄 전날이다. 감사합니다. 꼴통IT님. 감사합니다. 왠지 꼴통IT님이 어릴 때 얘기 같기도 하고. 나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미국에 잠깐 갔다가 그때가 가을 할로윈이 한 달 남았는데 할로윈 분위기 오늘이 할로윈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칠면조 분위기야. 이 온 동네가 생스기빙이 딱 끝나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돼버려. 대단하다.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일본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 야, 우린 크리스마스를 일본에서 보낸다 딱 갔는데 그냥 평범한 거지.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숙소 로비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고 있다 이랬었던 게 기억나네. 나라마다 참. 네, 그게 워낙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은 거의 기독교인이 더 훨씬 더 없기 때문에 예리하신데요? 여태 몰랐어요. 아, 그래요? 당연한 걸. 아니 그냥 일본은 그런 걸 안 챙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문화적으로 네. 아 기독교 문화라서 그랬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 그래요?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필리핀 저는 그 시절에 예전에 필리핀에 네. 있었을 때 필리핀은 대단합니다. 한 달 동안 내내 크리스마스 집집마다 장식을 하는데 방 그 특징은 저희는 방 안에 해놓잖아요. 아, 집 안에 크리스마스 뭐 장식을 하게 될 경우서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모르죠. 그 어제 종로를 갔는데 큰 건물인데 그 로비에다 다 해놓더라고요. 바깥에다 놔놓고 안 해놓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필리핀 그때는 갔을 때는 다 담벼락 바깥에 외부 장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 그게 다니니까.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 아니었나요? 그랬던 적이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문화가 그래서 네. 비슷한가 봐요. 네네. 네. 자고 일어나면 이게 바뀌어져 있는. 네. 빨리 끝내고 크리스마스. 우리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한번. 자, 빨리 끝냅시다.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축하 문화제를 열어요. 합주를 하거나 합창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10년 동안 또 선생님을 했어요. 교회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문화를 좀 접했던 게 지금 현재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조금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계기가 그쵸. 좀 많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마을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좀 작은 동아리 활동 지원해주거나 동아리 이제 소모임 활동 이제 지원해주거나 하는 정책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그 예술 하시는 계속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죠.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을 좀 큰 공연, 좋은 공연들, 뭐 제작비 좀 많이 들어가는 공연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지. 아. 이렇게 적은 게 마을이나 이런 거에 예, 정책적으로 지원을 더 하게 되면 좀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아. 좀 적게 되니까. 양면인 것 같아요.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문화를 좀 접할 수 있고 예술을 접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그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창조란 단어가 그 단어가 지난 너무 4년 동안 어감이 안 좋아. 창조해라, 크리에이트 해라 이런 말을 요즘엔 좀 꺼려져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바꿔놨어? 누구야? 그네야? 요즘에 제가 영화를 많이 보네요. 그러니까 신감계 영화를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과 용서는 늘 공존하죠. 물론 죄와 벌과 관련된 얘기인데 염라대왕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승에서 죄를 짓고 이승에서 용서가 된 거는 저승에서 심판하지 않는다. 또 이때 꼴통아이 팀이 용서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과연 올해 내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용서를 진정으로 내가 해줬는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여공주 맨날 이렇게 심오해. 요즘에 친구 함께를 보자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면 아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대. 그래서 야 나는 굳이 영화를 보면서까지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싶진 않다. 그래서 네, 그 착하게 살자의 의미 포커스는 아닌 것 같아요.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130조가 10장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유연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판소 소장이 이진성 씨. 이분은 후보 지명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주셨네요. 처음에 헌법재판소 들어왔을 때 총 9분 김희수 씨 시자 불러야 맞나요? 네. 글쎄요. 김창종 씨, 안창호 씨, 강일원 씨, 조용호 씨, 서기석 씨, 이선혜 씨, 유남석 씨. 이렇게 9분이 계시고.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피심판했을 때 그분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서.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희 소장님 감사합니다. 올해 가장 큰 선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부분 이미 끝났지만 지난주에 대법관에는 대법원장이 있고 대법관이 있어요. 그리고 대법관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한 명 포함되어 있고요. 대법원장을 빼고 나머지 대법관이 10명인데 그중에 6명은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가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4명은 박근혜 때 있던 양승태가 그게 계속 양승태인 거죠. 양승태가 임명한 4명인 거죠. 그러니까 1심, 2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대법원 최종 판결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의 임기도 6년이네요. 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는 없지만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거의 다 2012년에 임명을 받았으니까 3, 4, 5, 6, 7, 8.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홍준표 그 최종 판결한 김창석 대법관이 홍준표의 고대 법과대학 1년 후배고요. 사실은 홍준표가 1기가 느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김창성 대법관이 23기고 홍준표가 24기라고 얘기하더라고. 이번에 판결문 난 걸로 유권 무죄라고. 무권유죄고 조연아 집행유예 국무총리 이완구도 무죄 홍준표하고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그리고 넥슨은 공짜 주식 뇌물이 아니라고 진경준 그 뇌물 무죄 사람들의 생각 뇌물도 주식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이철규? 한국당 의원이라는데 무죄를 선고한 2심 확정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근데 이제 민중당의 윤종호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이기 때문에 박탈이 거죠. 된다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신동빈 롯데에 대한 뭐 집행유예 아니면 롯데는 MB랑 관련이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그래서 둘, 셋, 넷.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동이 떠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13번째 시간이죠. 오늘 연토 카드는 10번 휠 오브 포춘에 대한 얘기입니다.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러 번 우리 얘기 나눴었어요. 네. 올해 2017년 모두에게 해당됐던 연도 카드라고 해서 휠 오브 포춘에 대해서 잠깐 얘기는 했었고요. 먼저 카드를 볼게요. 맨 위에 로마 숫자로 10이라고 써 있고요. 맨 아래에 영어로 휠 오브 포춘이라고 써 있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그 가운데에 수레바퀴가 떠 있어요. 동그란 바퀴 위에는 스핑크스가 긴 칼을 들고 앉아 있고요. 바퀴 아래에는 사람의 몸에 자카르의 머리를 한 죽은 자의 수호신인 아누비스가 깔린 듯이 그려져 있어요. 바퀴 왼쪽에는 뱀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 내 모서리에는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위에 독수리, 오른쪽 아래에 사자, 왼쪽 아래에 황소, 왼쪽 위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이 네 개의 그림, 독수리, 사자, 황소, 사람에게는 각각 날개가 달려 있고요. 이들은 모두 책을 펴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동그란 바퀴 가장자리에 TARO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맞물려서 TAROT라는 단어가 회전하는 바퀴처럼 계속 반복되죠. 타로예요. 바퀴에 써 있는 타로 글자를 보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바퀴도 더불어 계속 돌 것 같아요. 이 이미지가 상상이 되셨나요? 그리고 타로에서는 이 사원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개의 모서리에 있는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가 사원소, 즉 공기, 물, 불, 흙을 나타내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네 개의 방위, 동서남북, 그리고 네 개의 복음기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총체적인 인간사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도카드 10번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 키워드는 데스티니 그림과 카드 이름이 보여주듯 운명 천명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일어나는 변화예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바퀴가 돌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바뀌어요. 이것은 이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업사이드 다운처럼 뒤집혀진 변화를 나타내요. 자, 바퀴가 굴러요. 내가 스핑크스라면 밑으로 떨어지고 내가 아누비스라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좋을까요? 바퀴는 계속 구르는데 다시 스핑크스가 올라가고 아누비스가 내려오는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 변화 속에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바퀴가 계속 돌아가도 가운데 축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퀴의 축, 즉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연도 카드의 앞번호와 뒷번호에 대해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타로 카드 수비학에서는 10번하고 19번 카드를 함께 봐요. 19번을 1 더하기 9로 해서 10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연도 카드 중에 10번이 안 나오고 19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19번이 안 나오고 10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번 카드하고 19번 카드를 비슷한 카드로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해요. 일종의 동면의 양면 같은 거죠. 100원짜리 동전이 한쪽은 숫자로 돼 있고 다른 한쪽은 그림으로 돼 있는 것처럼 10번하고 19번 같이 볼 수 있어요. 10번하고 19번의 해에는 나의 경력이나 나의 지식,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새로운 양질의 변화가 생기는 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무르익었다는 거죠. 일종의 터닝포인트고 레벨업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생겨서 포지션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번 카드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학교 공부를 다 배웠으면 졸업하는 것처럼요. 상황이 다했기 때문에 변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번도 뭔가 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탔어요. 나는 미숙하지만 이 말이 나를 움직여주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19번은 16번, 17번, 18번을 통해서 19가 오잖아요. 16번 타워에서 나와서 17번 희망을 가지고 밤길을 걸어요. 18번 계속 밤길을 묵묵히 가죠. 그러면서 경험이 축적되면 그게 다 차서 19번 해가 뜨면 말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처럼 10번은 7, 8, 9를 통해 10이 와요. 7번 단지 한 발을 내디디면서 시작을 했어요. 8번 한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와장창 깨지면서 개고생을 하는 애예요. 9번, 고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깨닫게 되면서 10번을 맞이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의 니즈를 알면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겠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릅니다. 아무리 운명의 수레바퀴가 구른다 해도 그냥 수레바퀴에 올라탄 채 바퀴가 구르는 대로 같이 구르지 마시고요. 기왕 구르는 거 그 축을 찾아서 바퀴를 원하는 방향으로 굴려보세요. 오늘도 역시 풍주쌤의 수비학은 나보고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쇼미더머니 다스 주식 3%를 사는데 150억을 일단 모금했는데 다쳤어요. 와. 더 사게 되면 더 필요하게 되니까 기다리시라. 그리고 최태민도 있고 전두환도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갈 길이 멉니다. 많이 비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순실 박근혜 때 촛불의 힘으로 환수 MB 전두환 최태민까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150억 가량의 현금이 지금 있긴 하지만 그거는 주식 살 돈이고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본으로 다 하시고 계시기 네. 때문에 후원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후원 한 달에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아, 아 너무 대단하죠. 그렇죠. 사람들 자랑스러워요. 산타 할아버지가 와인을 두고 가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자, 저희는 와인을 마시러 갈까요? 조카 세월을 아니 15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경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경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경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갔다가 왔네. 빈눈이 내리기를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가 왔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으면 사랑이 찾아올 것 같은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으면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데. 빈눈이 내리기를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가 갔네. 빈눈이 내리기를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 다 갔네.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 다가왔네.